마냥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는 걸 느낄 때면 다시 우와 생각나는 너 그저 그런 일들 속에 떠내려간 그런 네 맘을 잡을 수가 없잖아 나 아직 어린 나이라 손이 닿지 않은 내 알기 더 적은 맘 더 시간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면 우후 널 이해할 수 있을까 My love, my love, my love 날 곁에요 부디 밤 잡은 손 놓지 말아줘 내가 어른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던 모든 것 같은 모든 것 그리 자꾸 나를 괴롭혀 머리만 더 아프게 웃고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말만 계속 머릿속에